Cambiamos de día y de horario, pero nuestra casa sigue siendo la misma. Tu corazón y Station K-Pop. Regresa el programa dedicado al amor, donde podrás encontrar las mejores frases de amor, desamor, emoción, felicidad, en fin. Frases que te llegarán al corazón y que están albergadas en tus canciones favoritas. No olvides sintonizarnos todos los viernes a las 10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Y hashtag, por si te lo perdiste, espera la romántica repetición los martes a las 9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Solo podrás encontrarnos exclusivamente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orte. En un episodio pasado de Radio Star, a los miembros de Big Bang se les preguntó sobre sus vidas personales. Nadie quería abrirse sobre un tema tan personal. Entonces, los miembros más mayores decidieron elegir a Maknae Seungri para que hablara de su vida romántica. En un intento de cambiar de tema, Seungri se incriminó a sí mismo al admitir que a menudo metía la pata cuando trataba de ligar con chicas. En el pasado intenté ligar con varias chicas y me rechazaron porque tenían novios. Incluso después de su confesión, los presentadores no se quedaron contentos y pidieron que les diera más detalles. Entonces los otros miembros participaron y compartieron una historia vergonzosa sobre la peor relación de Seungri. Según Tae Young, Seungri había creído erróneamente que estaba saliendo con una chica durante todo un año. G-Dragon explicó: "La chica también era amiga de mi amiga, así que le sugerí que nos reuniéramos juntos. Cuando le pregunté sobre su relación actual con Seungri, ella me preguntó de qué estaba hablando". Resultó que Seungri estaba equivocado sobre su relación. Seungri se sintió muy avergonzado sobre la historia e intentó explicar lo que pasó realmente, necesitando salvar su dignidad. Seungri se defendió al derramar los detalles sobre lo que había sucedido, dando contexto a la situación de por qué creía que estaban saliendo. "Me gustaba mucho. Nos escribíamos cartas e incluso hablé con su madre por teléfono. Creí que estábamos saliendo, pero resultó que ella realmente estaba viendo a otra persona mientras me hablaba". Después de que Seungri diera los detalles, la vergonzosa historia del ídolo sonó un poco mejor. El cielo es un rostro inexpresivo sin respuestas. Probablemente te escondes detrás de esa nube. Probablemente eres una estrella. Love Song, Big Bang. 여자가 멀어져가 남자는 노래 부르지만 눈물이 나는 걸 이별이라 두려워 이 세상을 의미 없어 달과 별이 있는 너의 내 그곳에 데려가줘 Llorar es inútil. El tiempo es la única cura. So, so, winner. So, so. So, so. Oh, yeah. 만난 뒤에 헤어지는 거지 뭐. 마냥 웃을 순 없으니까 뭐. Don't know, 물론 토닥토닥. That's no, no, 그닥그닥. 어설픈 위로. 넌 터짐이 건들지만 아직 와직 전에 지질이 공평식이지 뭐 나간 시력도 없고 내 기억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oh, 아, 왜 강점 가만히 내버려둬 좀 아 몰라 다 꺼져 니네가 나도 초밥 만들고 있어 So, so, so, so, so, so. 있잖아. 근데 또 눈물 짜내 봐. 고이 담아는 걸 어떡해. 꼭 웃어 괜찮은 거야. 꼭 울어 힘든 거야. 그냥 그저 그런데. So what? So what? So what? So what? Dame la espalda y aléjate. No hay nada más doloroso que un amor roto. Irte con anhelo puede ser menos doloroso que una ruptura y llanto. Incluso cuando te necesito, sigo alejándote. Sabiendo que me voy a arrepentir, estoy mintiendo otra vez. Lie Again, 17. Don't mind it. 지금 어색한 날 알고 있던 눈 감아줘 등 지고 걸어가줘 아픈 사람보다 아픈 건 없단 말 아픈 기억이 남기 전에 돌아가줘 그리움과 이별이 눈물뿐이면 난 뭐 다른 덜 아프겠죠 또 거짓말을 해 por mis mejillas. Parece que estoy llorando. Al parecer, te tengo que dejar ir ahora. Blanky, Miss A. 널 멍하니 보고 있었어 다시 돌아봐 줄 것만 같았어. 지금 울어버리면 정말로 이별이 될까봐 애써 태연한 척 보내고만 있어. 가지 말라고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차가운 너의 표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어. 우리 사랑했잖아. Corazón se extiende y se convierte en un aroma marchito. Te llamo, pero no respondes. Mis palabras suenan como un eco. Again. Estaba demasiado triste el primer día que viniste a mí. Fingí no saber, pero tu calidez te hizo brillar más. Ese día me enamoré de ti. Desde ese día estuve agradecido. Me trajiste demasiado consuelo.

100번 말했잖아. You'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 속 오직 남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근데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그럴 리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오늘도 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며시 널 지워. Baby baby 내가 바라펴도 넌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은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등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오늘 밤도 지새며 날 기다렸다고 눈물로 내게 말해. 것 날 향한 내 맘도 처음과 같다고 수없이 달래며 지내온 많은 밤들. 네가 없이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때론 너로 인해 숨이 막혀. 난 끝없는 다툼 속 기나긴 한숨 속 네가 기댈 곳은 나 하나뿐이지만 네가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 미워. Te sujetaré con fuerza. Cariño, acércate a mí de la forma en la que eres. Mi corazón que arde como fuego, quiero dártelo. Quiero quedarme a tu lado. Por favor, no me hagas daño. No quiero ser esos recuerdos en los que lamentes el día que nos conocimos. Te extraño, así que te dibujé, y doblaré ese dibujo para que el viento se lo lleve. La naturalidad que siento ahora, espero que no se convierta en desesperación, que pronto apuñale mi corazón. If only, Monster X. I don't wanna hurt you. 시작하기는 당연함이 가슴을 찌르는 간절함이 되지 않길. 그러니까 난 그대로 멈춰 있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I'm gonna be with you. 멈춰서 되돌아 보면 네가 나를 보고 있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우리를 못 믿어서 그댈 그렸네요. 거의 접어서 바람에 맡길게요. 우리 어떤 온기도 보내어 받는 다음에 그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말해줘요. 다르더라도 괜찮아. 그냥 날 부르는 그대의 목소리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만 돌려내서 내일이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아프니까 제 그대로 멈춰있어. 거기 있어 또 말할 수 있을까. I'm gonna be with you. 멈춰서 되돌아 Cuando nadie esté a tu lado, a donde quiera que quieras ir, dime, contigo yo seré tu navegación. Navigation. Jung Jong Hwa. Kiwi에나 마 나밖에 없을까? 어느 누군가가 이 모퉁이 지나 한 바퀴를 돌아 중간쯤에 남아 계속 돌아 같은 자리만 돌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오직 너와 이어지지 않는 대화뿐이지만 넌 내게 말해줘 You're near your destination que quemar. Fui un estúpido que te dejó ir. La verdad, no sé cómo amar. He perdido mi camino, así que voy hacia ti. Confiando en nuestros recuerdos, tropezaré de nuevo con mis sentimientos hacia ti. Fall in love. SF9. Bueno, Boomer, don't you yogi catch? Watch it, do it, don't try to do that. Do that, gag it, bamboo kit. Gooming, gooming, it hit the 말과 돌아온 조건 없는 사랑 구비패져 있었나 봐. 네가 필요한데 네게 못해준 게 맘에 걸려. 이기적인 감정으로 또 널 붙잡아 되려. 아름다운 추억도 지고픈 과거가 될까 싶어서 그게 난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와 걷던 그 길 지나 그리워한다. 이미 하얀 네 손짓에 Take me to you tonight. 내버 안에 짙게 흩어진 네 향기 아픔마저 네 흔적이란 걸 알게. Oh I, oh I, every day I fall in love. Oh I, 이 기억의 끝에 또 너를 시작해. Tomando el cielo prestado, pongo a volar mi corazón hacia ti como si fuera un globo. Cuando te miro, la vista del cielo queda teñida con un brillo deslumbrante. SkyDrive, Super Junior. Can you feel it?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아. 내 상상에 움직이는 이 순간 너무 하늘까지 올라 세상이 둘만 남은 것 같아. 스며질 만큼 두근데 좀 더 가까이 널 아는 채 두 눈을 감으며 선명하게 느껴져. I'm all honey. 나와 함께 뛰어 뛰어 저 끝까지 나 싫어 싫어 이 느낌을 믿어보는 거야. 둘만의 하늘 fly fly fly so high. 짜릿한 만큼 달 좀 더 깊이 빠져보는 거야.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Te gustaría ser parte de las nuevas voces en Station K-Pop? ¡No lo pienses más! ¡Te estamos buscando! Lo único que necesitas es facilidad de palabra, computadora actualizada, amplia biblioteca musical y micrófono de mano o lavalier. Si cumples con todo esto, envíanos un correo a reclutamientostkpop@gmail.com con los siguientes datos: nombre completo, perfil de Facebook y un audio explicándonos por qué te gustaría formar parte de la radio. No lo pienses más y forma parte de esta gran familia.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